그래도 봄은 봄인가 봅니다. 비록 요즘이야 결혼철이 따로 없지만요. 아무래도 봄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가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93년 봄을 맞아서 미혼의 두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현희와 임숙혁. 갈기를 폭파한 김현희 씨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정을 갖고 싶다. 이렇게 이제는 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아내가 되고 싶은 속마음을 털어놨고요. 평양에 다녀온 임숙영 씨는 졸업 후에 언론사에서 일하고 싶고 남자친구는 없지만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의 두 여자. 글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묘해지는 걸까요? 극명하게 대비되던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똑같은 원초적 본능을 갖고 있었을까요? 빔 벤더스의 세상 끝까지 중에서 그루브 REM의 Fretless였습니다. 광주 두암 이동의 전미진 씨, 잘 들으셨죠? 결혼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에는 선택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겠죠. 저희 애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요. 제게 커다란 선택의 문제를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가야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했었죠. 그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글쎄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선택의 문제고요. 그 선택을 뺀다면 우리의 삶도 참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내 대신 결정해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대신 살아달라고 하는 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힘들 때 조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튼간에 그분이 이제는 결론을 내렸다는 편지를 다시 주셨는데요. 정말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FM 영화음악 애청자분들께서요. 너무 저희 프로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보답으로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영화 시사회 초대권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귀로 본 한 편의 영화에서도 보내드린 적이 있는 사라피나입니다. 애청자 500분께 각각 두 장씩 보내드릴 텐데요. 영화 시사회 날짜는 4월 28일, 29일 이틀간이고요. 엽서로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엽서에다가 시사회 초대권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1일, 4월 21일 수요일까지 그 엽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자,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음악으로 먼저 맛을 보시죠. 영화 사라피나 중에서 세차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아마 터진 내 슬픔이 시야 같아서 우헤레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에 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에 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영화 코쿤 중에서 Rose's Death, 로즈의 죽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양로원 단지. 그곳에서 노년의 마지막을 보내던 노인들이 어느 날 훌륭한 수영장이 있는 저택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하나 둘 그 저택으로 숨어 들어가서 신나게 수영을 즐깁니다. 그들을 보살피는 양로원의 사람들이나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식구들이 극구 만류했지만요. 그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활기있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꺼져가는 생명의 불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저택의 원래 주인인 외계인들을 만나면서 실현 가능한 희망으로 바뀝니다. 외계인들은 수영장 바닥에 바위처럼 생긴 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 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죠. 결국 노인들은 외계인의 우주선이 외계인들을 데리러 올 때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삶이 있는 우주로 떠납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서 있는 미국. 론 하워드 감독의 코크는 이 미국의 노인 문제를 외계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SFX의 왕국, 헐리우드다운 낭만적인 생각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사회 활동의 중심에서 제외시키는 것, 그것은 이기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나 여성 그리고 장애자를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서 학대했던 그 옛날의 파시스트적인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용성이 떨어지면 도태시켜버리는 비정한 게임의 법칙이라고나 할까요? 버트 랭카스터, 커크 더글러스 주연의 영화 해리 와치, 터프 가이즈는 이 코큰만큼이나 노인 문제를 낭만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차 강도로 3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구시대의 갱 해리와 아치. 그들은 감옥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자신들을 쓸모없는 노인으로 여기는 사회의 따가운 눈길을 대하게 되죠. Tough Guys, 해리와 아치의 주제가 They Don't Make Them Like They Used To, 케니 로저스였습니다. 정년을 넘긴 해리는 양로원으로 가고 아직 정년이 안 된 아치는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가게나 레스토랑에 취직해서 자비를 합니다. 해리는 노인들이라고 죽만 주는 양로원에서 아직 우린 이빨이 튼튼하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달라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좌절하고 자신의 노년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아치는 노인이라고 냉대하는 주인에게 대들기도 하고요. 젊은 여자와 만나서 자신의 젊음을 확인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노인인 자신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눈길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시 만나서 자신들이 30년 전에 털다가 실패한 증기기관차 골드코스트에 재도전합니다. 마지막 퇴역식을 하는 기관차 골드코스트 호를 점령한 이 두 노인은 이제 멕시코로 달려갑니다. 그들을 쫓던 왕년의 형사도 마지막에는 그들의 성공을 빌죠. 이미 철로가 끊긴 멕시코 국경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해리와 아치. 두 사람은 자신들이 쓸모없는 늙은이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유럽 영화에서의 노인은 이미 흘러간 세대의 미덕을 뜻합니다. 그리고 볼성 산업계에 변해가는 오늘날의 세계에 대한 충실한 비판자이자 조언자죠. 시네마 천국을 만든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모두가 잘 있어, 스타노 투티베네는 마스텔로 마스트로야니가 맡은 마테오 할아버지를 통해서요, 오래된 세계와 오늘날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죠. 이 마테오 노인은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삽니다. 그의 아이들은 모두 성장해서 고향인 시실리를 떠나서 이탈리아 본토로 이주해 갔는데 바캉스 기간에나 고향을 찾곤 하죠. 그의 세 아들과 두 딸에게는 오페라의 주인공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페라는 이탈리아인의 생활 그 한 부분이죠. 운명의 힘의 알바로, 까니오, 윌리엄 텔의 기리엘모, 그리고 토스카와 노르마. 마테오 노인은 이탈리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이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시실리의 특산물을 가방 속에 잔뜩 꾸려넣어가지고요. 자,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하죠. 영화 스타노 투디베네 중에서 비아지오입니다. 영화 스타노드 디벤의 테마 비아지오였습니다. 영화는 이탈리아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마테오 노인의 여정을 통해서 현대 이탈리아의 무기력하고 위선에 찬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려냅니다. 유명한 모델이 된 줄 알았던 딸 투스카는 소금 모델이나 하면서 사생활을 기르고 있고 카니오는 마테오 노인이 원하는 정치가의 길을 걷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의 연설문을 써주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던 기리엘모는 이미 이혼한 뒤입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 진실로부터 도피해 허구의 세계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몇몇 장면들이 노인과 퇴락해가는 현대 사회를 아슬아슬하게 교체시킵니다. 나폴리디아 컴퓨터, 트레비 분수 위에 떠있는 수많은 죽은 새, 지하도에서 만난 강도, 밀라노의 대기오염. 또르나또레 감독이 시네마 천국에서 궁핍했지만은 순수하고 따뜻했던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그리고 있다면요. 이 영화 모두가 잘 있어는 경제 형편은 나아졌지만 옛 정서를 잃어버린 오늘을 그리고 있는 셈이죠. 어렵고 힘든 시절, 그 시절을 힘찬 정열로 뚫고 나온 그들이지만 이제는 노인이 돼서 자신들의 기초를 닦은 엄청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아주 옛날에 흑백 TV에서 본 드라마 꽃피는 팔도강산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김희갑, 황정순이 주연이었죠. 여기서 이 노부부는 전국에 흩어져 사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행복을 가득 안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지요. 현실은 열의 아홉은 이러지 못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노인을 가장 우대하는 나라랍니다. 노인은 사회의 어른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노인 헌장을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노인 헌장을 제정한 지 꼭 11년째 되는 날이고요. 그러나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빈 집에서 죽어가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5 정도만 넘기면 직장에서 밀려납니다. 이렇게 노인은 자식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자신이 쌓아올렸던 한 시대의 역사로부터 소외당하기를 강요받습니다. 하지만요, 그 노인이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듣는 이름이죠. 영화 마이 로드 중에서 마이 로드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1시 43분이 돼가는 시간 방금 곽영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심경의 변화 있으셨어요? 아니 근데 머리가 머리요? 예 머리가 달라지셨는데요. 머리 잘랐지. 아니 그 머리를 잘랐고 네. 지금 저 이 제가 이 방송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나온 이 음악이요. 네. 참 구슬픕니다. 그렇죠. 오늘 좀 주제가 그랬어요, 사실. 우울한 때는 또 우울한 노래를 들어야 가슴이 좋아야죠. 저 머리 자른 거요? 네.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죠. 어떤? 봄도 되고, 네.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네. 또, FM 영화음악에 출연하면서도 좀, 제가 좀 알차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네.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머리 자른 얘기는 하니까, 저 어릴 때 본 영화 기억나요? 어떤 영화? 토키는 영어로 나왔는데, 배우는 네. 프랑스 배우가 나왔는데, 아랑드롱. 아랑드롱이 나온 영화 중에서 우리 형들하고 본 영화인데 미망인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미망인이요? 여주인공이 아마 시몬 시노리안가 그랬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아랑드롱이 살인범이에요. 예. 시골로 도망간다고요. 네네. 저는 농가에 가 숨는데 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네. 살아가요. 네. 그냥 수염도 살인범이니까 네. 수염도 쑥하고 머리도 길게 이렇게 기른다고. 네. 그 어느 날. 네. 어느 날 머리도 자기가 자르고 시험도 네. 깨끗하게 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 집 며느리하고 네. 남편 없는 며느리예요. 아들 없는 며느리. 네. 시아버지하고 과부. 며느리하고 사는 집에. 과부. 네. 과부 마음 살인범이 알아주는 겁니까? 그리고 과부를 강조하세요. 근데 네. 그 여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쉽습니다. Why did you shave? 그래요? 네. Why did you shave? 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For a change.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네. 변화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네.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네.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왜 for a change를 여자들도 네. 왜 머리 자르잖아요. 그렇죠. 실현당하고 그러면요. 자. 저도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좀 딴 데로 흘렀네요. 오늘 무슨 영화죠? 월스트리트입니다. 아, 얼마 전에 TV로도 방영을 했었죠. 네. 주인공 버드 찰리신. 네, 찰리신. 그리고 게코. 커크 더글라스였나요? 마이클 더글라스. 네, 마이클 더글라스. 이름이 개코예요. 개코. 그쵸, 개코였죠. 개코입니다. 개코. 처음부터 끝까지 개코 그러는데 네.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이 좀 이렇게 참 시답잖은 게 많아요. 그런데 처음 후크의 여자 후크의 끝까지... 엄마도 네. 모이라잖아요. 예, 모이라. 그렇죠. 모이라. 뭐 어디로 모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배너에 예. 주다 배너. 쪼다. 하이 바보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론유다도 주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쪼다니까 13번째 제자로 이렇게 평생 기독교 신자들한테 네. 혼나고. 네, 오늘은 이 성공을 위해서 순간 평범하게 이 셀러리맨으로 일생을 보낼 수 없다. 네. 그래서 뭔가 탑으로 가려면 탑을 만나야 된다. 탑과 놀아야 된다. 이래서 네. 당대 최고의 증권 브로커인 개코가 아닌 개코를 찾아갑니다. 네. 만나주지 않죠. 바쁘니까. 예. 어떻게 해서 찾아가는데 이 포춘지에 나온 가십 기사를 읽고 예. 이 사람의 생일을 알아내요. 네. 그 좋아하는 권련. 권련 아십니까? 그쵸. 그 시가. 시가라고. 네. 그쵸, 맞아. 예. 고급 시가. 네. 그걸 한 통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5분만 만나주겠다고 그래요. 가서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막 들어가서 그 사무실의 의리에 대한 광경을 보고 말이죠. 네. 그냥 적당한 사무실 친구들하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일하다가 그 개코의 사무실 가서 보고는 그냥, 말이죠. 어? 월스트리트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 고층 빌딩, 고급 양탄자. 네. 그 개코는 고급만 쓰거든요. 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만 대사만 몇 개만 봐도 사우디 왕실에서 탐내는 양탄자. 예. 세계 수집가들이 군침 흘리는 그림. 뭐 골동품 뭐 몇백 년 묵은 꽃병 이런 것만 모으는. 네. 너무 이름답지 않게 탄 사람이죠. 개코는. 개코입니다. 예. 만났어요. 가슴이 뛴 상태에서 만났는데 How do you do, Mr. Gekko? I'm a Bud Fox. 나는 버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관심도 없어요. 자, 뭐 Nice to meet you. Hope you're intelligent. 똑똑한 친구면 좋겠구만. 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담배 벗어났어. 제가 면세점에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다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Gekko는 여러 말 듣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뭐 젊은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So what's on your mind? 무슨 생각이야? 네. 한번 해주시죠. What's on your mind? What's on your mind? 그렇죠? 아주 네. 네 마음속이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는 뭐야? 꽁꽁이 저게 뭐야? 왜 자꾸 돌리잖아요. 예. 우리 교수님한테 가서 학점 같은 거 좀 달라고 그럴 때 교수님 명강이시고요. 아이 정말 제가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 학점 좀 자네 A 줬어? 그러면 주신 김에 그냥 뿔 하나 붙여주시죠. 뭐 이러면서 뿔 하나 쓰면 뭔가 교수님한테 사정할 때 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본론부터 얘기해. 이 전문가들은 본론부터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What's on your mind? 그러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 좋은 거래할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나오신 거 알고 있고요. 저는 평소부터 선생님같이 고매하신 분하고 한번 일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I've been dreamed of working with you. Have a business with a man like you. 그러자 개코는 딱 한마디 해요. 회사가 어딘가? What firm are you with? What firm are you with?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소속 회사가 어디야? What firm are you with? 그러면 네. 저는 현대 소속입니다. 그러면 I'm with 현대. 예, 그죠? I'm with 현대 이런 MBC 식으로. MBC 좋았습니다. 그러면 예. I'm with MBC. 예. 그렇죠? 예. 뭐 I'm with SBS, KBS. With가 이 소속 그 근무처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예. 그래서 I'm with 마마마마마. 그러면 I'm with Chase Manhattan Bank. 예. I'm with 아, 뭐, Bank of America,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개코가 물어봤어요. 회사부터 물어보는 거죠. 당신 회사가 어디야? What firm are you with?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선, 그러고서는, 예, 버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자.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이, 자네가 얘기하는 그거, 나 관심 없어. 그쪽 주, 형편없는 주야. 네. It's a dog, 그래요. It's a dog. 네.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예. 우리도 뭐 안 좋은 것만 꼭 개자가 붙여. 그렇죠. dog, 뭐. 개죽, 뭐. 예. 그건 있나요? 아,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 좋은 거 앞에는 꼭 이 견이 붙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왜, 여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학교에는 네. 꼭 그, 개 자가 들어가는 분, 선생님 별명 한 분 있습니다. 아, 무서운 그래요? 선생님은 뭐뭐뭐 개. 뭐는. 예. 여학교는 없죠. 남학교, 이 방송, 남학교 무서운 선생님들은 꼭 네. 한 분씩 꼭 있어요. 대개 예. 이제 생물이나 네. 교련 이런 선생님들이 무섭습니다. 뭐뭐뭐 그런 크레이지 덕이라는 크레이지 덕을 우리말로 옮기면 설명이 있는데 건정에서 생략하게 크레이지 덕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어에서도 참 그 나쁜 그 뭐, 별 볼 일 없는 할 때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걔 저 우리랑 고등동물로 친한데 더워도 또 뭐 복날도 걔랑 연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우리 자꾸만 It's a dog 한참으로 빠지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어, 그건 경남에서 싫어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It's a dog입니다. It's 네. a dog. 자, 세 가지 표현입니다. 세 가지 네. 표현. 자, What's on your mind? What's on your mind? 회사가 어디야? What firm are you with? What firm are you with? 그거 별 볼 일 없어. It's a dog. 기억하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죠. They're analysts. They don't know preferred stock from livestock, all right? So you wait till it heads south, then we raise the sperm count on the deal, okay? Get back at you. This is the kid. Calls me 59 days in a row. Wants to be a player. Ought to be a picture of you in the dictionary on our persistence, kid. Yeah. Now listen, Jerry, I'm looking for negative control, okay? No more than 30, 35%. Just enough to block anybody else's merger plans and find out from the inside if the books are cooked. Looks as good as on paper. We're in the kill zone, pal. We're lock and load. Lunch? Oh, you gotta be kidding. Lunch is for wimps. Okay, Billy, I'll talk at you. How do you do, Mr. Gecko? Bud Fox. So you say, nice to meet you. Hope you're intelligent. Where'd you get these? I got a connection at the airport. So what's on your mind, Kimosabe? Why am I listening to you? I gotta monitor my blood pressure, so whatever you do, don't upset me. No. No, sir. Within 45 seconds, the microprocessor computes just systolic and diastolic pressure. Got an LCD readout, cost effective. Less than one visit to a doctor. I just want to let you know, Mr. Gecko, that I've read all about you at NYU Business, and I think you're an incredible genius. I've always dreamed of one thing, and that's to do business with a man like you. What firm are you with, pal? Jackson Steinem. They're going places. Good junk bond apartment. You do the financing on that Janssen investment? Yeah. Yeah, we're working on some other interesting stuff. Cosmetic company by any chance? What are you, 12th man the deal team has to know? I can't tell you that, Mr. Gecko. So what do you got for your sport? Why are you here? Chart breakout on this one here. Whitewood Young Industries. Explosive earnings, a 30% discount from book, great cash flow, a couple of 5% holders. It's a dog. Very strong management. It's a dog, pal. What else you got besides? It's a dog. It's a dog. 아, 뭐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어? 한물 갔어. It's a dog. 중간에 이런 말도 나왔어요. 어이, 젊은 친구, 나한테 뭐 좋은 거 갖고 왔어? What do you got? What do you got me? Sports란 말이 나오거든요. S-P-O-R-T. 예, sports. 예, 그냥 just sports입니다. 예. Sports는 운동이라는 뜻이지만 보통 예. 말할 때 you are a sports 하면은요. 활기찬 친구. 예, 예. 명랑한 친구라는 뜻이죠. 아주 그 큰 꿈을 갖고 찾아갔는데 예, 거물 개코가 받아주질 않자 버드는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워놓고는 말이죠. 그 부하 네. 간부들하고 막 대화를 나눠요. 아, 그러자 버드가 블루스타 항공사 줄을 매입하면은 당신 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블루스타 탁 얘기합니다. 블루스타 What? 블루스타 에어라인스 이제 여기서는 이 버드는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턱걸이를 일곱 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곱 번 하고 한 번 더 하는 거 한 번만 더 하면 네. 잡는 거예요. 네. 진짜 그 인생은 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요즘 그런다고 그래요. 아, 신화를 갖고 있고 찬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의견을 받아들여줬으면 블루스타일라인 그러니까 개콩하는 말이 Rings a bell somewhere. Rings a bell somewhere. 유명한 말인데요. 예. 어서 들어봤는데 어? 누구 이렇게 친구 이름을 대했더니요. 가령님에서 정원님 씨한테 제가 박현심 씨 아십니까? 그러면 뭐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고 할까? Rings a bell in my ear거든요. 원래 Rings a bell 내 귀에서 아른아른 거린다.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귀 안에서 막 맴돈다. 뭐 입안에서 맴돈다. 입안에서 맴돈다. 들어본 것 같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할 때도요. Does that ring a bell? 어떻게 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아, rings a bell somewhere. 그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Rings a bell somewhere. It's a karma. 유망주입니다. 이 증권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보통 영어는 차치하고라도 네. 우리말로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면 블루스타 항공사가 유망하다는 걸 자네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거든요. 굉장히 양심적인 돈보다는 지갑에 들어있는 화폐의 두께로 인간을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버지. 네, 그 사람의 정직성과 도덕성과 또 윤리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고 끝까지 가르쳤던 아버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죠. 그렇죠. How do you know about it? I just know the decision should be carried on new planes and the route of contracts.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just got 200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 방면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죠. Blue Star. What? Blue Star Airlines. Rings a bell somewhere, so what? It's a comer. 80 medium body jets. 300 pilots. Flies Florida, Canada, Northeast. 뭐 중요한 센텐스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길을 끊었죠. Rings a bell somewhere. Rings a bell somewhere. 시간이 짧았습니까? 네. 시간은 짧았지만 참 유용한 표현들은 많았어요. 좀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마지막에 Rings a bell somewhere 어서 들어봤는데라는 말은 관용어로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곽영희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듣겠습니다. 버드 스캠, 버드의 사기극. 어떻게 시간이 짧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엽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